어려서 아직도 모를 몰라 사소한 일에도 오해는 쉽게 피어올라 서로의 두 눈은 가렸죠 두 마음은 흩어져 두 입에선 진심과 다른 말들이 터져 나와 그렇게도 내가 우스워 보여 너의 그 말 너그럴 때마다 내 숨통이 조여 이제 그만 작은 다툼이 눈덩이처럼 불어 원망의 소리만이 온방 안에 울려 퍼져 내가 미쳤나 봐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네 마음을 미쳤나 봐 실수 두성이 날아서 차라리 이럴 뻔 관두는 게 낫겠다 뭔가 잠시나마 품었어 내 머리가 어떻게 됐던 건가 나도 매일에 지쳐 나란 사람의 한계 매 순간 부딪혀 이기적인 핑계와 쓸모없는 그놈의 자존심에 널 놓쳐가는 게 보이는데도 널 붙잡지 못했지네 사랑해 사랑해 널 바보처럼 말했잖아 아직 난 이해가 안 돼 No way no way no way 나 없이는 너 혼자는 죽을 것만 같아 놓고 차가워 거기서 날 잡아끈 아기자기 예쁜 카드 네 생각이 나서 나는 제일 예쁜 거 하나를 샀지만